중국인민해방군 창건 89돌세 즈음하여 장평 주조중화인민공화국 대사관 국방부관이 28일 대사관에서 연회를 마련했습니다. 연회에는 조선인민군 군관들, 관계부문 일꾼들과 주조 여러 나라 외교대표들, 대사관 부관들이 초대됐습니다. 리진군 중화인민공화국 특명정권 대사와 대사관 성원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